두는 속에 감춰진 그 사연은 아직도 가슴에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예상처. 바람이 잠드는 내 가슴에 외로움을 달래면서 기대어 상처난 날개를 잡아야 바람 속에요.